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형에게서 유산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것을 판결하는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는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는데 올해도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고 새로운 곳간을 지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 해쓸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많은 재물이 자신을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이 있으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누가복음의 부자의 비유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49편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또한 많은 재물이 많이 있을 때 안전하다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 자신에게 평안함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재물이 많이 있어도 평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올려놓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평안한 사람보다는 많은 재물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월등히 더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재물은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형제의 생명도 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처음에 누가복음에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죽은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나와 그분을 믿으며 영생을 얻기보다는 많은 돈을 쌓아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 재물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편 49편,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13절부터 보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것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년을 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마귀는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데 바로 우리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과 또한 가지는 한 번뿐인 인생,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즐기며 살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들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때 우리들이 어디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지 않고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읽었던 시편의 말씀처럼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바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 나와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